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하면 믿어지시나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고요? 맞아요. 꽃보다 남자로 여러분을 만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나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 추억, 청춘, 참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오늘의 드라마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코믹한 판타지부터 소름돋는 리얼리티, 가슴 뭉클한 휴머니즘까지 모두 보여준 드라마. 특별한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어쩌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드라마. 끝까지 보고 나면 한동안은 여운이 강하게 남는 드라마. 얼른 노래부터 만나볼까요? 상처 입었던 너의 이 가슴을 아직은 열어볼 용기가 없어. 매일 너의 뒤에서 서성이기만 하는 이런 나 바보 같아. 장덕철, 따스해져. 참 오랜만에 빛이 아닌 빛이, 참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 이런 고마운 마음 말을 하고 싶어서 이번 주 출발 드라마 여행.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바로 눈이 부시게입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2019년 방영됐는데요. 특이하게도 드라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아나운서 지망생인 혜자가 시간 이동을 해 할머니가 되면서 시작하는데요. 기자 지망생이었던 준하와의 달달한 로맨스도 살짝 더해지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 혜자는 시간이동 능력이 있는 20대 여인이 아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인이라는 사실이었죠. 치매와 싸우던 혜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마치 현재처럼 받아들이고 추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시청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마냥 달달한 로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니 더욱더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차에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백아연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나만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에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 이어지지 못해 hey.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새롭게 더해지는 행복한 기억들이 있다면 어떤 기억은 지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신의 삶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억 때문에 그런 답을 하게 되었나요? 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로 인해 망각이 진행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혜자는 행복했던 순간과 불행했던 순간의 기억을 회상하죠. 불행의 순간이 더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냥 살아서 좋았다고, 이 삶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혜자는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불행,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든 기억이더라도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행복한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웃음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삶을 여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엔시티 드림 고래. Yeah, yeah. Look around, 둘러봐도 온통 짙은 푸른 빛. 까만 밤 마치 깊은 물에 잠수한 듯이 먹먹함 속에 너의 목소리만 도대체 어쩌지? 나에게는 자라나는 저 수평선같이 눈앞에 너를 두고서도 나는 또다시 그리워. 너는 파도처럼 나를 삼키지. 어쩌지? Are you and I 넌 아득한 나의 바다 난 너의 품에 빠져 You and I 너에게 가닿고 싶어 I will dive into you You You I will dive into you You You I will dive into you 궁금해 네 맘 한가운데 나는 어딘지 표류해 눈치 한번 가보는 거지 막막해 가끔 이 마음의 끝은 어딜지 너인지 심각해 널 스치는 바람마저 질투해 네 뺨에 내려앉은 달빛 또한 너인데 그보다 더 가까이 내가 곁에 있을래 가까이 Are you and I 넌 유일한 나의 바다 난 너의 눈에 잠겨 You and I 그 안에 난 살고 싶어 I will dive into you 캐릭터, 다채로운 연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스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별이 떴을까요? 오늘 소개할 배우는 365일 미모 성수기. 빠지지 않는 연기력과 해맑은 미소까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우 한지민 씨입니다. 한지민 씨는 2003년 송혜교 씨의 아역으로 등장하며 드라마에 첫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드라마 이산, 빠담빠담, 아는 와이프에 이어 오늘 만나본 눈이 부시게까지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영화 미스백에서 백상 아역을 멋지게 소화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기도 했는데요. 한지민 씨의 연기는 정말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지민 씨의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블라인드 내 눈을 의심해. 예뻐 예뻐 so pretty 봐도 예뻐 예뻐 뒤에서 봐도 예뻐 예뻐 빈틈을 찾을 수가 없어 baby baby come on. 네 맘을 전할 수 있을까 말 못하는 행동을 보여야만 하는 건지 okay, okay. 이런 느낌 처음인 걸 한 순간도 쉴틈 없이 떠올라 도대체 너는 누구야 oh, baby baby 다가갈래 한 걸음 걸음 걸음 너도 모르게 다시 두근두근두근 필요해 이 감정의 제어 컨트롤러 알면서도 급했다 hurry hurry hurry on 난 결국 빠지고 있어 going on 난 헤어나올 수 없어 이 감정의 쓰나미 나를 덮치는 중 그 파도에 이 순간 나를 맡기는 중 내 숨이 막힐 것 같아 너와는 마주칠 때마다 내 눈을 의심해 너 어떻게 해야 해 I think about you I think about you hey. 눈 15세계 조금씩 다가가래 나 혼자 하는 게임 어느 땡 어느 땡 다 guess 너로 정했어 사실은 너만 보였어 Plan A, B, C, D, F, G 이리저리 생각만 난 내 머리 무거워 무거워 너로 가득 차 like elevator Ring ring 소리 날 때 이미 추가 한 개 그만큼 너는 내게 큰 존재 내 앞에 네 웃는 미소 세계 조금씩 다가가래 나 혼자 하는 게임 어느 땡 어느 땡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걸 나만이 주는 설레임 잠들지 못하게 떨리는 두근거림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멈출 수 없어 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서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슷한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바로 드라마 여인의 향기입니다. 여인의 향기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자와 그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가 행복한 죽음, 행복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배우 이동욱 씨와 김선아 씨가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인기로 화제가 되었던 버킷리스트, 기억하시나요? 모두들 한 번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중 몇 가지나 이루셨나요? 우리는 늘 나중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가슴 뛰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방탄소년단 이너 차일드 그때 우리 참 많이 힘들었지 너무나 먼 저 하늘의 별 올려보면서 그때 넌 한숨 믿지 않아 하지만 난 와버렸는 걸 은색 갤럭시 아팠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끝없는 빛을 쫓아만 달렸거든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속 혜자의 나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이 반영되는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들이니까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그리고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UBS